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는 교회가 너무 많이 분열하고 다툰다는 것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한국 기독교 내에는 많은 교파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교파가 나누어진 것은 신학적인 문제로 인해 생긴 것도 있습니다. 또 교권의 정치적인 다툼으로 인해서 생겨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한국교회의 분열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의 분열과 다툼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초대교회 때에도 교회 내에 심각한 갈등의 경우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경우에는 파당이 있어서 서로 다투고 갈등을 겪었습니다. 바울파, 아볼라파, 개바파, 그리스도파, 자신이 좋아하고 따르고 싶은 인물을 정해서 그 인물의 가르침만을 소중히 여긴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파에 대해서는 비난이나 정죄를 했기에 고린도 교회는 파당으로 인해서 아주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로마 교회 내에 있는 갈등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성숙의 차이라고 하는 것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동일한 수준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 신령한 성도,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 딱딱한 식물은 먹지 못하고 젖만 먹는 어린 성도와 같은 표현을 통해서 신앙에도 각기 다른 수준의 성도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숙한 성도와 그렇지 못한 성도들 사이에 갈등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부부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차라리 믿지 않는 배우자와의 다툼이 믿는 신앙의 수준이 다를 때보다 도리어 나을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수준이 달라서 겪는 갈등이 생각보다 큽니다. 그래서 1절과 같은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쉽게 수용이 됩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이니까 그가 말하는 의견 속에는 아직도 세속적인 그런 잔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의 잘못된 의견을 고쳐주어야 합니다. 바르게 수정해 주어야 연약한 자가 자신의 의견과 태도를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벼룩을 잡으려다 초가상관을 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대화할 때 주의할 점은 의견을 낸 사람과 그의 의견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믿음이 연약한 자의 의견이 아직 세속적이고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해도 우리는 그 의견을 낸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 대한 격려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부족한 의견을 고치려다가 그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 그 자체를 실족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우리 각자도 신앙에 대해서 배우거나 교회 사역을 할 때 얼마나 많은 실수를 저지릅니까? 저도 초창기 사역을 시작할 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저희 사역과 모습은 참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정말 그때 성도들과 아이들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저에게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너무나 잘못된 방법으로 사역하고 잘못 가르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걸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성숙한 자는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반드시 성숙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중요한 것은 비판이 아니라 사실은 격려입니다. 여러분, 격려라고 하는 것은 성과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격려는 그 사람을 보고 앞으로의 미래를 내다보고 긍정적으로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대할 때도 비판하기에 앞서서 우선적으로는 그를 수용해주고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의 말씀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역의 방법은 사람들로부터도 배우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가 더 많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영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몫이 아니라 사실은 성령님의 몫입니다. 반면 우리의 몫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몫은 신앙의 연약한 자들이 잘 성숙할 수 있도록 그 성숙의 과정을 잘 지탱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따뜻하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부분은 시간이 해결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고쳐집니다. 하지만 비판은 그 사람을 잃어버릴 위험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판에 앞서서 먼저 그 사람의 인격을 먼저 따뜻하게 수용해주는 태도가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각 사람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가운데 그릇된 의견이나 그런 사고는 성령님께서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를 향한 이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이 죄로부터 우리 인생 모두를 자유케 했다고 그렇게 말씀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부터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자유의 굳건히 선 성숙한 성도들이 있는 반면에 아직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갓난아기와 같은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 사이에 당면한 문제가 무엇이냐면 음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2절 말씀인데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당시 시장에는 고기와 포도주가 나와 있었는데 이것들은 로마 신에게 이전에 먼저 바쳐진 것들입니다. 그것을 두고 어떤 성도는 고기와 포도주를 먹는 것은 로마 신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해서 그것 자체를 피했습니다. 반면 음식 먹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하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난 것입니다. 믿음이 굳건하고 음식에 대해서 이미 자유롭게 된 성도들은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 아직도 율법에 매여 있다고 비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직 믿음이 어리다고 그들을 업신여긴 것입니다. 반면에 믿음이 연약한 자는 믿음이 굳센 자들의 지나친 자유에 문제가 있다고 또한 비판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런 행동을 그런 그를 받으셨다라고 3절에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 말은 두 가지 주장 다 틀린 것이 아니라는 뜻을 결국 가지고 있습니다. 먹는 자와 또 먹지 않는 자 모두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에 관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관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기나 포도주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서로를 비판하는 그 자체가 더 큰 문제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바울은 비판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남의 하인을 비판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하인은 내 소유가 아니라 그 사람의 주인의 소유입니다. 주인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성도를 판단할 분은 우리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판단하시는 유일한 재판장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을 진리의 문제가 아닌 구원의 문제가 아닌 것을 두고 비판하는 것은 주제넘는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일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것은 겉으로 보이는 행동 이면에 놓여 있는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밖으로 보이는 눈에 보이는 대로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과연 무엇이 있는지는 잘 고려하지 않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고려하지 않고 겉으로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쉽게 속단한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사람들의 행동이 각기 다릅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사람도 있고 먹을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고 또 먹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각기 다른 행동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이 주님을 향한 마음에서 시작되었다면 비록 겉으로 보이는 행동이 유별스럽거나 보통의 사람과 다르더라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따뜻하게 수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행동을 다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왜? 주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금식했다고, 금식을 안 했다고, 특별한 기념일을 만들었다고, 그것은 진리에서 벗어난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가 아닌 문제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넉넉하게 수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행동 이전에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진정 주님을 향한 사랑에서 나왔다면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넉넉한 포용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 안에 진리의 문제가 아닌 것에 대한 갈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고 합니다. 판단은 우리의 몫이 아닌 주님의 몫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람의 그 행동보다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늘 살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라면 다르게 보일지라도 우리는 따뜻하게 수용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교회 생활하면서 주님께서 무엇보다도 원하는 화목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 사소한 문제로 인해서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깨닫게 됩니다. 각 사람을 연약한 죄로 받아주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판단의 몫은 주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특별히 우리 모두를 성숙의 과정 가운데서 성숙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몫은 각 사람을 사랑하고 따뜻하게 수용해 주는 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전보다 더 따뜻한 공동체로, 이전보다 더 주님의 사랑으로 화목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분당 오륜교회도 그렇게 화목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